우리나라의 각지에서 한북도 북부 피해 복구 조언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유락기업소에서는 수천 톤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피해 복구 건설장들에 보내주었으며, 자강도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는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북부 조언선과 피해 복구 자재 생산기지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계획보다 더 많은 식료품과 의약품, 생활필수품, 리온전기계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북부 피해복구 전투장에 보내주었습니다. 보건성과 산하단위들에서는 수많은 의약품들을 피해지역에 긴급히 보내준 데 이어 피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주민예방약 접종을 앞당겨 끝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48종의 20만 여부의 교과서 참고서들과 많은 학습장을 피해 지역 교원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전부 완료했으며, 각종 교구 비품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